내일도 만나주세요. 내 마음속 깊이 그대 그리워. 언제나 만나주세요. 만나주세요, 만나주세요. 내일 또 해가 솟을 때 우리 만나서 함께 있어요. 영원히 떠나지 말고 넘어가는 해 보내지 말고 잡아주세요. 보내지 말고 내일 또 주세요. 내 가슴 속에 맺혀 있어요. 내일도 말해주세요. 기다려지는 그대 목소리 주세요. 그 말 한마디 말해주세요.